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연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이마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네, 우리 19,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자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보잘것없는 어부에 불과했던 그들이 어떻게 주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주님께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라는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 소명이라는 것이죠. 즉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임원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리더십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 훈련 수료했냐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을 받았는데 주의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으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머리만 커지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너 그거 아니야 정죄할 수는 있는데 정작 삶 가운데는 제자도 제자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것보다 그저 고기 잡는 일에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라는 그 소명, 그 주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부르심으로 주의 제자가 된 사람만이 온전한 삶 가운데 주의 제자의 삶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발로 이 교회 가운데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 의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내 의지로 왔으니 내 스스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 콜링에 응답하여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은 결국 제자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자하고 싶을 때 그냥 하고 하기 싫을 때는 말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제자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콜링,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해도 그를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렀다라고 해서 저 사람, 이 사람이 나 불렀으니까 나 저 사람 제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부르심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뭘 버려뒀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누가요?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곧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냥 이렇게 놓고 버렸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물까지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유 그까이거 뭐 그물 그냥 뭐 또 필요하면 사면 되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평민들이 갖고 있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 어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업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돈 많이 벌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어부는 어떤 느낌이냐면 공무원과 비슷한 그런 느낌? 그물 하나 가지면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예를 줄 수는 없지만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평생을 내가 그래도 그물 가지고 잡아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당장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중에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나 직장 때려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스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신의 선택을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가게 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9,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아들이랑 고기를 막 잡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네? 하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황당하겠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미친 것처럼 자기의 안정적인 직장과 자기의 가족들, 부모까지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부모 다 버리고 뭐 그렇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부모 공경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 공경을 가장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대리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 역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엄청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이게 무엇일까라는 말이 좀 이렇게 이해가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이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군. 무슨 이야기예요? 뭐 하라는 거야? 나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군대 가라는 거예요. 군대. 군대. 너는 직업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고도 좀 잘 치고 막 이렇게 막 까불까불하고 그러니까 동네 삼촌들은 저를 보고 꼴통이라 그랬고 우리 아버지는 장군이라 그랬어요. 직업군인 하라고. 그런데 직업군인을 하기를 원했던 그 제가 왜 직업군인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공무원 연금, 4대 공무원 연금 중에 가장 센 게 군인 연금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 몰라요? 군인 연금은요. 개시가 은퇴하자마자부터 돼요. 은퇴하자. 40대 은퇴해도 20년을 채우면 연금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여자 부사관 학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공주 대접 받아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진짜야,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너 뭐 할 거야? 그럼 전 직업군인이 꿈입니다. 전 직업군인이 꿈입니다. 직업군인이 꿈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미쳐가지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직업군인이 꿈입니다. 라고 했더니 저는 목사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내가 너를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적에서 파버리. 우리 어머니도 야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왜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하냐. 근데 게다가 우리 어머니가 잠깐 그 교회에 갔을 그때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되면 이런 예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막 욕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야 그 길을 대체 왜 가려고 하냐.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말리려고 저희 형한테도 이야기하고 저희 사촌형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사촌형이 저한테 오늘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사촌형이 이제 성균관대를 나와가지고 성균관대 거의 수석으로 입학하고 거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시 가운데 컴퓨터 조립 무슨 전국대회에서 1등해서 삼성에 아니 삼성이 아닌가 어딘가에 아무튼 연구원으로 막 취직해가지고 엄청난 초절정의 승진을 밟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인데 막 부장으로 해갖고 금융권에서 연봉 막 받던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야 너 미쳤냐고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나쁘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갔던 저희 사촌형이 어느 날 40대 지금 중반인데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사촌형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별로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굶어 죽은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후회하는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의 돈, 명예, 권력 줬다 후회하는 사람은 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제자로 살아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왜 그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즉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었느냐? 아니 어떻게 안정적인 직장과 심지어는 부모까지 버려두고 그 소명에 응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이 엄청나게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아무리 사람들이 야 너 그거 굉장히 바보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낚는 제자의 길을 뒤로하고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이 엄청나게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주님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신다는 그것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소명의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세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제자가 뭐예요? 우리의 스승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자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 소명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불렀어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불러서 간 게 아니라 결심에 그친 게 아니라 그래, 주님 따르는 게 괜찮을 수 있지. 그래, 믿음대로 사는 게 괜찮아. 그렇게 살아야 맞지. 거기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 그냥 가슴으로만 그렇게 느끼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만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고난의 길도 같이 갈 수 있고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섬김의 길도 같이 갈 수 있고 희생의 길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포기가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이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면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각자만의 기준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그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프로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결단의 기도를 통해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무리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본으로 삼아 그를 모방해야 한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뭐 한다 그래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닮았나요? 아, 닮았어요? 옛날엔 안 닮았어요. 엄청나게 잘생겼었는데 낮아진 거예요. 좀 장난 아니었습니다. 알았어요. 막 정색하지 마시고. 자, 연말인데 정색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같이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했을까? 과연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도 보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주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했던 것처럼 나도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이 포기했던 것처럼 나도 포기할 수 있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닮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건 남들이 보면 되게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자존심 다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오늘날에 전 세계의 약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실현시켜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아, 싫으신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의 어부들은 뭐 했나요?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로 살겠다라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닷 가운데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삶을 이어가던 그들 가운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가운데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정말 네가 원하는 그것,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이 너의 손 가운데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신 이분이 바로 자신을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다시 따라와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2017년 12월 31일 오늘 주님은 실패한 우리, 때때로 한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을 채 망각하며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하며 살았던 그 우리, 그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고기 낚는 인생이 아닌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다시 그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물고기 잡기 위해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죄와 허물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2018년 한 해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들이 회복되는 우리 예수남의 청년교회 지체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찬양 잘 몰라서 불러주셔야 돼요.